your smile 너 없인 웃을 수 없는데 네가 웃어줄 때 달라지는 나를 느껴 내 것만 있던 지난 메마른 감정들 하나 둘씩 이제 너의 맘도 알고 싶어져 I will be with you 이해할 수 없는 너의 말에 난 물들어 Like turns on my head 힘든 맘이 내게 묻어가 그런 내 앞에 네가 있어 내 표정은 너를 닮아가 Whenever you say it'll be fine 가득 베인 내 옷은 너를 감싸나 힘든 시간뿐이던 하루 터지던 울음도 그 모든 게 너에게 쌓여 I love show me your love 이미 내가 느껴 사랑으로 날 감싸줘 Like turns on my hand 힘든 맘이 내게 묻어가 그런 내 앞에 네가 있어 내 표정은 너를 닮아가 Whenever you say it'll be fine 단 한 번도 나를 몰랐던 난 설렘 가득한 내일이 있는데 내 맘을 받아줘 내 맘을 알아줘 내 맘을 받아줘 내 맘을 알아줘 내 맘을 받아줘 내 맘을 알아줘 내 맘을 받아줘 내 맘을 알아줘 Whenever you say it'll be fine